기다리다 말 거야. 이제 그만 너를 다 잊어내고 말 거야.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렸잖아. 얼마 못 가 잊었던 그 말은 하지만 알아 다 알아. 많이 힘들 거라서 끝내 다시 너를 찾으려는 여자이니까. 사랑 하나면 돼, 난 그거면 돼.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. 네 품에서만 행복해서 난 웃으며 살 수 있었나 봐. 내 사라진 미소, 짙어진 눈물, 네 손길을 더 바라니까. 돌아와 제발 오늘이 지나면 내 눈물은 끝을 모르고 흘러. 메마른 이 가슴에 눈물꽃이 피고. 알아 다 알아. 오지 않을 거란 걸 그래도 제발 내일이 지나도